다 날 부러워하고 있는 건 네가 예뻐서 많은 났냐. 난 그럴수록 더 네가 좋은 건지 언제든지 call me.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올라 수억 개의 별을 두 눈에 담아 갇혀가는 추억들 앞으로는 몇 번쯤 너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. 배신하는 일 따윈 없다고 봐. 매번 노리고 있어 너를 guilty만. Romantic comedy 너만 울으면 돼. Get ready. Somebody told me you should be where 전부 헛소리. Let me say oh 너와 같은 날이라면 단 1초라도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고 싶어. 그 꿈을 지킬 수 있다면 나를 밟고 날아가도 좋아. I'd do anything for you. Come enjoy your party. You're the one and only one. Come enjoy your party. 다 끝날 때까지. Ring ring ring 언제든지 call me. 필요하면 너를 위해서 I can do anything anytime anywhere. Yeah. Love affair love affair love affair. Ooh. I'm in love. 너 외모뿐만 아니라 네 성격도 너무 아름다워. Every girl be sour but 누가 뭐라 해도 전혀 상관없어. Nope. Girl in my dreams and the one I need. Yeah. 그건 바로 you. 언제 어디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call me. 너에게 있어서만큼은 나 yes man. 물 볼 가리지 않으니. Yes. Oh I wanna be your Batman. 너 위협 바래고 담시해. 너만을 위한 온성히로 사랑을 줄게 나도 다 놀랐죠. Let me say oh 너와 같은 남이라면 단 1초라도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고 싶어. 그 꿈을 지킬 수 있다면 나를 밟고 날아가도 좋아. I'll do anything for you. Come enjoy your party. You're the one and only one. But I'm so serious, serious now. 더 특별한 사랑 어디 있다는 건지 너만이 날 커.